어떤 종교에서는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밥이 어디서 왔는가? 내 공덕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밥. 그 자체로는 너무나 고맙지만 먹는 사람은 때때로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사회가 타락한 정도는요, 밥을 대접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식도락가나 미식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께 묻고 싶어요. 과연 자신이 먹는 게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드시냐고요. 밥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화 샤샤를 위하여 중에서 초콜라테 멘타 마스틱이 부른 쉘렉 알 이리, 고향에 내린 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빼빼로데이라고 모두들 그날을 기념을 했었었죠. 그런데 사실 그날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과자에 파묻혀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쌀이, 우리 밥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요. 김희경 씨가 신청, 우리 청취자 김희경 씨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1111이라는 숫자는 촘촘하게 심어놓은 모짜리처럼 보이기도 할 테고, 곧게 잘 자라는 줄기 같기도 할 테고, 어쩌면 누군가가 흐르는 눈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세계 무역기구 체제 출범과 농축산물 소비 감소,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 4월 9일 백숙 데이, 5월 2일 오리 데이, 7월 7일 연인의 날, 9월 9일 치킨 데이. 시대에 발맞춰서 재미난 발상들로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 생각들의 이면에는 너무나 혹독한 농업인들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매달 이런 날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8월 8일은 양파데이, 뭐 그 외에도 감자데이, 고구마데이, 쌀데이와 같은 많은 날들이 만들어져서 귀하게 자라난 우리 농산물이 버려지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김희경 씨가 이런 걸 올려주셨죠?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CF 중에 하나는요, 그거예요. 아이들이 감나무에서 감을 막 따니까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옆을 지나시면서, 얘들아 다 따지 마라, 새들만 먹을 것도 남겨둬야 되지 않니, 이런 거요. 어르신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그런 지혜들이 느껴지죠. 땅에 심는 콩 하나도 사람, 새, 벌레 모두들 함께 나눠 먹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도 나요. 어느 지역에 까마귀들이 참 많이 나타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제보를 받고 TV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그 속상하지 않으세요? 힘들게 농사 지으셨는데 이렇게 까마귀가 다 농작물을 망쳐서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웃는 낯으로, 아, 원래 농사는 혼자 먹자고 짓는 게 아니야, 다 나눠 먹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나눠 먹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지만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지은 농사인데, 그 결과물인데, 요즘 보면요, 사실 까마귀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상황들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죠. 우리들 밥 먹으면서 한 번 더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알 함부로 흘리지 말고요. 정말 나 오늘 혹시 이 까마귀보다 나쁘진 않았나, 이런 마음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 FM 영화음악,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연 올리실 곳은요, 일단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셔서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편지나 엽서 보내실 분들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이고요. 자, 좋은 사연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칸 파이 웨딩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사회입니다. 일단 무간도 2편 시사회가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에서 애정만세 4색전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있는데, 초대권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애정만세 4색전이 무엇인고 하면요, 사랑에 관한 작은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뭐 헐리우드식 사랑 영화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헐리우드 시스템 외곽에서 아주 재기발랄한 작가들이 풍성한 입담을 늘어놓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해피 엑시던트, 그리고 퍼스트 푸드, 퍼스트 워먼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순박한 아프간 청년의 결혼 프로젝트를 다룬 이란 영화 도메도 있고요. 또 17세기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 바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슴점 있는 멜로 영화부터 조금은 유치찬란한 로맨틱 코미디까지 다양한 사랑 영화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정만세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초대권 보내드리고요. 무간도 2편은요, 게시판에다가 신청하시면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저희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자, 다음 영화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수능 끝낸 고3 학생이라고 하셨죠? 김현정 학생 듣고 계세요. 영화 Eyes Wide Shut 중에서 Waltz 2 from Jazz Suite 띄워드립니다.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이달은요 11월은 그리고 뒤가 영화음악입니다. 아, 영화음악 중에서도 숨은 보석 같은 음악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세계 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요. 많은 청취자들이 발음이 환상적이다. 너무나 좋았다. 그 시간이 아주 편안하고 좋았다. 이런 의견들 많았거든요. 네. 아주 다행이네요. 네. 자, 좀처럼 듣기 힘든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네. 지난주에는 그 유명 작곡가들의 숨겨진 음악들 들려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주 유명, 국내에 잘 알려져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화 음악가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네. 작곡가들. 그 중에서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왜냐면 네. 제가 프랑스 영화들을 많이 봤고, 또 프랑스 영화 OST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네, 프랑스 작곡가들부터 훑어보도록 하죠. 해마다 그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영화를 하루 종일 보시고 또 거기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직접 사오시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작곡가부터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요즘 영화 음악들이 왜 예전 음악 못 따라간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작곡가들이 뭐 거장들이긴 했지만 네. 거장뿐 아니라 크게 놓고 봤을 때 그 예전 예를 들어서 60년대 후반부터 70, 80년대까지의 영화 음악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영화음악을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 영화음악들은 멜로디 라인이 위주가 됐어요. 그래서 네. 멜로디 자체가 아름다운 네. 그러니까 영화를 떠나서라도 그 음악만으로도 굉장히 네, 좋고 감동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았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사운드와 편곡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분위기로 가는 거죠. 네. 아주 사운드가 세련되셨고요. 그리고 네. 편곡들이 화려해졌고 네. 그 영화에 묻어가는 그 분위기 그런 게 위주가 돼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 영화음악도 찾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곡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늘은 최근 90년대 이후에 영화음악들 그중에서도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들 골라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영화 아마 이 영화는 정말 국내에서 소개가 안 됐고 프랑스 내에서도 그렇게 히트를 했거나 많이 알려진 영화가 아닙니다. 네. La Boule Les Bains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이 제목은 무슨 뜻인가요? 어느 지명 이름이에요. 예. 프랑스의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휴양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감독이 디안 큐리라는 여류 감독이에요. 혹시 아실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 프랑스의 여류 감독으로서는 아니에스 바그다와 더불어서 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1990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1958년이 배경이 돼서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그 버타뉴 지방이라는 데 그 대서양 연안의 휴양지 라볼레빵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성장 영화예요. 예. 13살 그리고 8살 두 자매 이 두 자매만 가정부와 함께 휴양지로 보내집니다. 네. 그들의 부모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엄마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애인하고 같이 와서 네. 그와 함께 보낸 그런 시간에 네. 열중하고요. 또 아빠가 나중에 오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사태가 악화됩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 나름대로 왜 자기만의 이렇게 풋풋한 첫사랑도 느끼고 그 자기만의 세계를 다져나가는 때 아니에요? 네. 그 큰딸의 시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좀 가벼운 유머도 있고 또 좀 무거운 비극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감독 자신의 자전적 얘기예요. 여성 감독이라고 네, 하셨죠? 예. 자신의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그 여름 바캉스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 배경도 50년대 말이에요. 자기 그 시대에 맞춰서. 네. 그래서 큰딸이 이 감독 자신의 분신인데 예. 이 지금 들려드릴 곡도 노래입니다.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큰딸 역을 맡은 배우가 그 소녀 배우가 불러줬어요. 네. 근데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필립 사르트라고. 필립 사르트는 뭐 많이 들려드리시죠? 예, 필립 사르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테스, 뭐 뮤직박스, 뭐 네. 이런 그래서 최근 영화에서는 저희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최근 프랑스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작곡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요즘 영화들도. 네. 그래서 이 필립 사르트가 작곡을 했는데 이 필립 사르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1970년에 데뷔해서 또 다작을 했습니다. 200편이 넘어요. 역시. 그리고 그 유명한 클로드 소떼 감독하고 많이 컴비로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범죄 그 액션물 같은 거 범죄물 같은 걸 많이 찍었던 쇼그 질로트나 감독 네. 그리고 앙드레 데시네 이 감독들하고 예. 네, 같이 콤비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 랑데부라는 영화 앙드레 데시네 감독의 영화 줄리 비노시 나왔던 네. 그 영화도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뭐죠? 줄 델피가 나오고 선슈퍼드가 시나리오를 썼던가요? 거기서 아버지와 딸 간의 그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딸이었는데 사랑을 나누는 그 영화는 그 버야즈라고 예. 해서 그 거기서도 음악은 필립 사르트는 아니었고 아니었나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이 필립 사르트는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을 많이 접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단편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네. 젊은 시절에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 자기가 만든 영화에 물론 자기가 같이 만들어서 넣은 음악을 더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영화 음악가가 됐습니다. 예. 이 펑시슬레처럼 뭐 화사해서 귀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영화 분위기에 맞게 아주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런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주로 스트링 위주의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간간이 재즈풍의 음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지 들로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필립 사르트의 음악으로 아까 라볼라뱅 말씀하셨나요? 네네. 예.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들을 수가 있나요? 네, 이 곡은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뭐 좀 전에 네. 그 프란시스 레보다는 오히려 조지 들로그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은 특이하게도 프란시스 레를 닮아 있어요. 참 특이한 곡입니다. 그 악기, 특히 악기요. 아코디언이나 이 신디사이저가 내는 예쁜 그 실로폰 소리 같은 거. 네. 그리고 기타와 하고 이 베이스 플레이가. 네. 정말 프란시스 레를 딱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네. 그 아마도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곡을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영화 제목과 같은 라볼 랩방이고요. 부제로 라 부시 블랜드 사블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모래로 가득한 잎. 그 모래로 가득한 게 그런 거예요. 들어볼까요? 네. La bouche pleine de sable, les cœurs trop petits dans le cœur.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오늘은 영화음악의 숨은 보석찾기 세계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90년대 이후 프랑스 작곡가들이 만든 영화음악들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 이 곡 모래로 가득한 입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라 부시 플란드 사블이고요. 이 노래를 불러준 소녀는 네. 줄리 바타이라고 이 영화에서 그 13살 난 첫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불러줬습니다. 네, 소녀의 음성이 아주 많네요. 네. 여기 라볼라 뱅이라는 이 영화 우리나라에 개봉 안 했는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영화로는 나쁜 녀석. 나쁜 녀석. 모베 약송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1993년도 작품이고요. 예. 정말 잘 안 알려진 샤크 브랄이라는 감독이 예. 연출을 했고 네. 그 전에 뭐 범죄 액션물을 몇 편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배우도 정말 안 알려진 배우들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전문 털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둑이에요. 예. 막 감옥에서 나온 한 젊은 도둑 또마의 얘기인데 그 또마가 여자친구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고 그래서 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물건을 또 네. 훔치고요. 예. 그러던 중에 어느 음반샵의 점원인 레아를 유혹하기로 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녀는 또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녀로 인해서 이 젊은 밑바닥 인생의 삶이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무그노 볼코비치라는 배우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무명 배우였는데 그 아주 우수에 젖은 깊은 눈빛과 이 까칠까칠한 수염, 그 멜랑콜릭한 분위기 때문에 이 영화로 인해서 스타덤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성 팬들이 많이 생긴 그런 배우입니다. 국내에는 뭐 생소하지만. 나쁜 녀석. 네. 나쁜 녀석. 나쁜 녀석. 그 한 예, 뭐 이렇게 악성이구나. 예. 영화 음악가가 누군가요? 음악은 스테판 델플라스라는 작곡가가 했는데요. 네. 이 스테판 델플라스 역시 국내에는 또 소개가 안 돼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나이는 꽤 있어요. 1953년생이니까. 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 탄탄한 실력을 가진 그런 작곡가입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 작곡가와 지휘자로 활동을 하는데 네. 간간이 영화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 프랑스 영화 음악만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아는 영화 음악도 영화도 좀 음악을 맡았나요? 없었어요. 흔히 거의. 그렇군요. 네. 아, 안타깝네요. 이 스테판 델플라스라는 작곡가의 특징이라면 네. 그 다성 음악 그러니까 대위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아마도 이제 들려드릴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 선율이 있으면 그 주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에 부선율이 따라 붙는데 우리가 보통 뭐 도레미면 미파솔 하고 가지고 이렇게 3도 화음에서 화성이 붙잖아요. 네. 그거는 화성이라고 그러고 이 다성은 이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에 별개의 다른 멜로디가 같이 따라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에서는 주선율이 기타와 스트링으로 가고 있고 네. 부선율이 두 남녀의 목소리. 네. 이렇게 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 대위법, 다성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다른 별개의 두 멜로디가 네.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앙상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곡의 분위기가 예. 아주 멜랑콜릭하고요. 예. 몽환적인 느낌의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듣고 싶네요. 제목이 모베 약성 네. 중에서 제목이 듀오입니다. 듀오. 네, 영화 모브의 약속, 나쁜 녀석에서 나온 듀오. 네. 스테판 제플라스의 영화 음악으로 정말 되게 환상적이네요. 네, 음악이요? 참 좋죠. 예. 이 곡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네. 다음 프랑스 작곡가 누군가요? 다음은 얀 티악센입니다. 아, 아멜리의 영화 음악 맞고 최근에 굿바이 레딘에서도 맡았죠.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영화 음악을 한 것이 그렇게 두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얀 티악센의 음악을 이렇게 쓴 삽입해서 쓴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알리스의 막장이라는 네. 그러니까 알리스와 마르땡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1998년도 작품이니까 5년 전이죠. 앙드레 데시네 감독. 네. 네. 그 이 데시네 감독은 그 인간 관계와 또 이 인간 감정의 네. 복잡 미묘한 디테일을 아주 잘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 좀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를 많이 하고요. 특히 여배우들의 매력을 그 캐릭터에 맞게 아주 완벽하게 잘 잡아내기로 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엣 비노시가 네. 아주 생생하게 캐릭터가 드러나죠. 네. 이 뭐 캐트린 딩노브도 그랬고 네. 샤넬 모호, 이사벨라 제니, 그리고 에마뉴엘 베악, 네. 줄리엣 비노시까지 아주 정말 최고의 여배우들하고 작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랑데부라는 네. 영화 그리고 바로코라는 음악으로 혹시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알리스와 막땡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입니다. 멜로드라마인데 네. 약간의 추리가 첨가가 됐어요. 10살 때부터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버린 아버지와 그 자신의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살았어요. 이 막땡이라는 네. 청년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을 떠나서 파리로 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무척이나 서툴러요. 이 막땡이. 그런데 이 이복형의 친구인 알리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우연한 기회에 또 모델로 발탁이 돼서 모델로서 또 성공가도를 달리고요. 하지만 그 항상 뭔가 감춰진 게 있어 보이는 이 막땡이 알리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점점 정신이 불안해져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죽음이 막땡 때문이었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스가 알게 되고요. 네. 그런 막땡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알리스가. 그러니까 이 결국 뭐 모델로서의 성공도 또 그 알리스의 사랑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으로 인한 상처였던 거죠. 네. 이 알리스 역에는 줄리엣 비노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좀 연기는 서툴렀지만 실제 톱 모델 출신 알렉시스 로헤라는 배우가 막땡 역을 맡았습니다. 아주 잘생긴 네. 배우. 이 영화의 음악은 아까 처음 들려드린 필립 사가드가 스코어를 맡았어요. 콤비로 네. 많이 작업을 하니까 네. 앙드레 데시네 감독과.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영화에 삽입된 곡 제목이 La Rupe du 단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얀 티악센의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그러니까 3집 앨범 Le Fag라는 3집 앨범 97년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앙드레 데시네가 이 곡이 좋아서 자신의 영화에 삽입을 했어요. 이 얀 티악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는 아멜리아에서의 그 뭐랄까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고 깜찍한 음악 그런 것만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음악인가요? 일단 뭐 다른 많은 영화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클래식 교육으로 기초가 튼튼히 다져져 있고요. 그리고 록그룹에서 이 전자사운드와 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몇 연극과 뭐 단편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95년에 자신의 작품집 데뷔 앨범을 발표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곡하고 거의 모든 악기를 다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고 네. 녹음을 해서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이 많은 네, 사람이네요. 1인 밴드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다가 98년에 그의 음악에 반한 이 에릭 존카라는 감독이 그 천사들이 꿈꾸는 삶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칸느 영화제에서 두 여배우가 공동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그 영화에 이 얀 티악센의 음악을 넣어요. 그러면서 영화와 인연을 맺어서 여러 감독들이 그의 음악을 사용합니다. 아, 물론 지금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 이제 2001년에 아멜리에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또 굿바이 레닌이 있었죠. 본격적인 작품은 이제 이 두 작품이고 이 얀 티악센은 그 악기를 피아노, 뭐 바이올린, 그리고 아코디언, 실로폰, 또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연주하던 멜로디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음악들을, 그런 악기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전자음을 배제하고 네. 아주 전통적인 악기들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뭐 톱을 휘어서 내는 소리라든지 예. 뭐 이런 그 흔히 듣지 못하는 사운드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연주를 하기 때문에 1인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합니다. 뭐 공연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편곡이 좀 소박한 편이에요. 악기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네. 뭐 아멜리에나 뭐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걸 느낄 그렇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이 얀티 액센 음악의 특징이라면 그런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얀티 액센의 음악은 좀 건조해요. 건조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녹음 기술에 의한 그런 울림이 거의 없어요. 예. 그 녹음 예를 들어서 뭐 음반 작업을 할 때 녹음을 예. 할 때 그 리버브를 넣는다 그러는 그 예.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아주 매끈매끈하게 소리를 예. 만드는 거죠. 그런 게 거의 없이 그냥 원음 그대로 원래 아. 악기가 내는 울림을 그대로 거의 네. 그대로 사용하고 더 추가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스타카토성 이 딱딱 네네. 짧은 음 예. 스타카토성 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조하게 들립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깜찍하게만 들었어요. 음악... 지금 들려드릴 예. 이 곡은 La Rupture 단절이라는 네. 곡인데 이 곡은 그렇게 그다지 소박한 곡은 아니에요. 네. 이 곡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또 배경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얀티 액센이 프랑스 그 북서부에 있는 버타뉴 지방 출신이에요. 이 버타뉴 지방은 프랑스에서도 그 라틴 쪽이 아니고 켈팅 문화권이에요. 네. 그 영국, 아일랜드나 영국에서부터 예. 시작돼서 전 유럽에 좀 퍼져 있는 그런 켈팅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아주 경쾌하게 아주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같은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켈팅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노래인가요? 아니면 연주인가요? 연주입니다. 예, 들어볼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연주와 함께 보컬도 들어있네요. 제가 예. 잠시 착각했어요. 네. 클레르 피쉐라는 이 예. 얀티 학생과 컴비로 예. 많이 작업을 하는 그 보컬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제목이 La Rupture, 단절이라는 제목이에요. 단절이라는 제목이었군요. 네. 자, 또 어떤 음악을 또 들어볼까요, 우리가요? 이번에는 그 이브 시몽이라는 네. 영화 음악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네. 숑송 가수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 음악을 이브 몽땅은 잘 아는데 이브 시몽 저 잘 몰라요. 네, 또는 이브 디데이 같으면 네. 아실 텐데 국내에는 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샹송 가수예요. 네. 어떤 영화냐면요. 사랑이 끝난 후. 사랑이 끝난 후. 제목은 들어봤는데. 아프엘라모라고. 네. 네, 사랑이 끝난 후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역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같은 감독이에요. 네. 여성 감독 리안 큐리. 네. 리안 큐리의 1992년도 작품이고 배우로는 이자벨 유페르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뭐 나머지 이폴리트 지라도라든가 리오, 뭐 베르나르 슈고도가 나오고. 그런데 이 영화 얘기는요, 그 어떤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네. 여성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에게는 다른 여자에게 두 아이를 둔 남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역시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뮤지션인 애인이 또 있습니다. 복잡하다. 네. 그리고 물론 그 두 남자들은 네. 거기서부터 한 여자씩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랑을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주인공 여자가 있고 그녀의 두 남자 네. 그리고 그 두 남자의 다른 여자들과 여자. 아이들. 네. 정말 그 여성 감독답게 중심 네. 인물이 여자이고요. 그 여자가 바로 이자벨 유페르입니다. 네. 이 영화의 음악은 이제 이브 시몽이 했는데 네. 이 이브 시몽은 좀 특이한 게 소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예요. 소설가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샹송 가수인데 이 디안 큐크의 초기 작품의 음악을 한두 편을 했어요. 같이.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92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가 어떤 거냐면요. 그 샤를 디몽의 샹송 중에 사랑이 끝난 후에 담배 한 모금이라는 거 아시죠? 유명한 샹송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그 샹송에서부터 이 영화 제목이 나오지 그렇고 않았나. 이 포스터가 나오지 않았나 네. 싶은데 재떨이에 네. 담배 두 가치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꽂혀 네. 있습니다. 한쪽에는 빨간 루즈가 묻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끝에서 서로 연기가 이렇게 뒤엉켜서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처음과 끝 장면이 네. 같아요.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 이 두 부부가 집안을 네. 정리하는데 그 담뱃재가 아주 수북히 쌓인 재떨이를 치우면서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자벨 유페르가 그 특유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네. 말을 합니다. 담배를 정말 끝내주게 피웠어. 예. 그렇게 한바탕 파티를 하고 나서 참 담배도 이렇게 피울 수가 있어? 이러면서 뭐 치워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의 뒤에는 정말 한아름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차분하고 멜랑콜릭하고 들어보시면 네. 아마 그 느낌을 이해하실 거예요. 피아노하고 삭소폰으로만 연주되는 네. 아주 쓸쓸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 리빙 라스베가스의 느낌하고 약간 겹쳐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세계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프랑스 작곡가들의 90년대 이후 현대 프랑스 작곡가들의 영화 음악들을 들어봤는데요. 다 뭐랄까 막 몽환적인 곡도 있었고요. 좀 신나는 곡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슴속으로 이렇게 샥 스며들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Living Las Vegas의 분위기가 난다고 하니까 이 곡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어떤 곡이죠? 제목이 Autoroute du Nord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고속도로라는 북쪽 고속도로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 네. 파리에서부터 벨기에 국경에 있는 릴이라는 도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마레다 나고 뿌렐라가 비제라이사다 아스스 캄파냐노 비투레도 Comano guapo che te fa guardare. Vedi? Ok. Tu vuoi fare americano, americano, americano. Se ne vecchi con papà. Tu vuoi vivere alla moda, ma se beve whisky and soda. Poi ti senti disturbato. Qua ballo rock and roll. Tu giochi a baseball. Hai soldi in bank a me. Sede di mamma, tu vuoi fare americano, americano, americano. Ma se nata in Indonesia, da me non c'è sta niente va. Ok, napoletana, tu vuoi fare americano, tu vuoi fare americano. Un altro amico americano per stasera, qui sul palco. Tom Ripley, Tom, che ne fa? Parla in mezzo americano quando si fa l'amore sotto la luna come deve regare di alla più ok tu vuoi fare americano americano americano che non è di papà tu vuoi vivere alla moda ma si beve whisky e soda poi ti senti tutto va qua ballo rock and roll gioca a baseball ma i soldi venga a me chi te li dà la presenta di mamma tu vuoi fare l'americano americano americano la sera di vita lì se ne non c'è sta niente a fa ok napolita tu vuoi fare l'America tu vuoi fare l'America tu vuoi fare l'America Vicky 최진영 씨 듣고 계셨어요? 아, 신청곡 영화 리플리 탤런티드 리플리 중에서 맷 데이먼과 주드로가 함께 연주하고 부른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 곡입니다. 아주 흥겨운 곡이었죠. 아, Tu vuoi fare l'americano 또 이탈리아 가수 피오렐라가 아, 중간에 노래도 메인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조용히 잠들고 할 리가 있다. 심학보 씨 사연이 정말 재밌네요.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 친구는 남자치고는 정말 수다스럽습니다. 제가 말 대꾸 안 해주면 정말 벽 잡고도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수다 중독 중 환자입니다. 제 친구를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첫 번째 방법, 먹을 걸 던져주면 엄청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 밤 12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12시 땡 하면 잠자리에 든다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 녀석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사랑이 저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에 눈 떠버린 수다쟁이를 아시나요, 혹시?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같이 자취생활 하면서 밤 12시 이후까지 버텨내지 못했던,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버텨내지 못했던 친구 녀석을 새벽 4시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의 통화를 동반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쏟아졌던 수다가 다행히 친구 녀석의 여자친구 몫으로 돌아간 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화 내용을 본이든 아니든 들어야만 하는 저에게는 그것도 큰 고통입니다. 새벽은 정적의 매력이 있죠. 그런 매력을 저에게서 앗아간 친구 녀석. 괴롭지만 이 부러운 사랑이 계속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수동아, 제발 새벽에 잠 좀 자라. 나에게도 조용히 잠들 권리가 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아, 이 곡 띄워드리면 잠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선규 씨도 함께 신청하셨는데 듣고 계세요. 영화 라이언킹 중에서 Don't worry, be happy의 아프리카 말이죠. 하쿠나 마타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인 정정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a che una matara.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Thanks. He found his aroma lacked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He was a shame! What a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How did you feel? Every time that I... Pumper,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